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저는 이병가. 저는 이진석. 이현우예요. 자, 오늘 읽을 책은 할머니의 여름휴가. 이제 99번째죠? 아, 그런가요? 안녕달 그림책 창비 출판사. 자, 우리 동화 까먹었는데 또 한번 해볼까? 시작. 동화 재미있는 동화 넣어주세요. 자, 할머니의 여름휴가 안녕달 그림책 창비 출판사입니다. 이름이 안녕달인가? 원래 이 책 말고 이전에는 수박수영장이라는 책이 있어요. 본 적 있죠? 아, 못 봤어요? 기억이 잘 안 나요. 아, 아빠는 서점에서 본 적 있어요. 수박수영장. 수박이 엄청 큰데 거기에 마을 사람들이 붕덩 빠져서 수영을 해요. 자, 오늘 읽을 책 할머니의 여름휴가. 딸깍딸깍. 강풍 버튼이 안 되네. 고장이 났나. 이거는 선풍기 소리입니다. 할머니가 뭐 하고 있어요, 얘네? 밥 먹으면서 강아지랑 강아지는 TV 보고 있고 할머니도 TV 보고 있는데 선풍기가 이상한 소리 들면서 맞아요. 할머니가 고장 났나 궁금해서 밥 먹으면서 TV 보고. 맞아요. 자, 할머니가 밥상을 앞에 놓고 선풍기 바람을 쐬고 있어요. 너무 더운 여름날인가 봐요. 약풍에서 윙윙 살살되는. 맞아요. 띵동.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띵동. 띵동 띵동. 띵동 띵동 띵동. 띵동. 할머니. 아이고 우리 손주. 엄마랑 왔다 그치? 할머니 저 바다에 다녀왔어요. 갔다 왔어요. 그래 까맣게 탔구나. 엄마 할머니랑 또 가요. 할머니는 힘들어서 못 가신다니까. 할머니 그러면 바닷소리를 들려드릴게요. 손자가 내민 게 뭐예요? 소라. 맞아, 소라껍데기. 바닷가에서 가지 않나 봐. 바닷소리를 들려드릴게요. 오, 지금 손자가 소라 껍질을 할머니 귀에다 대고 있어요. 들려요? 할머니, 들려요? 파도 소리도 들려요? 갈매기 소리는요? 그래, 들리는구나. 개가 움직이는 소리는요? 모래성은 잘 있어요? 그래, 다 잘 있구나. 엄마는 집에 갈 준비를 합니다. 어머님 이제 갈게요. 밥 꼭 챙겨 드세요. 그래 그래. 할머니 선물이에요. 더울 때 들으면 시원해지실 거예요. 아, 이건 정말 그림책을 봐야 돼요. 그림책인데 그림이 너무 예쁘네요. 색깔도 너무 예쁘고요. 그쵸? 네. 바람 한 점 없는 오후입니다. 소라 껍질에서 뭐가 나와 있어? 개. 개 한 마리가 나와. 부슥부슥. 개가 나와서 막 도망가고 있어. 그러자 누가 쫓아가고 있어? 개. 그러다가 개가 어디로 들어가요? 개가 어디로 들어갔어? 소라. 소라 껍질로 들어갔어요. 개가 소라 껍질로 들어가니까 개도 따라갔어. 맞아요. 멍멍이 개도 소라 껍질 속으로 들어간 개를 쫓아가다가 갑자기 그 작은 소라 껍질에 쑥 들어가 버렸어요. 응? 쑥 들어갔어. 타닥타닥. 그랬더니 개가, 멍멍이 개가 타닥타닥 또 도로 나왔어. 그리고 바닷가에 사는 개를 막 다시 쫓아나와. 소라 안으로 들어갔다 온 메리라는 강아지의 몸에서 바다 냄새가 났습니다. 그러자 할머니가 어떻게 하냐면 옛날 수영복, 커다란 양산, 가벼운 돗자리, 그리고 수박 반쪽을 들고 할머니와 메리는 소라 안으로 들어갔어요. 대신까지. 소라는 들어갔는데 소라가 밖으로 나왔어. 그러자 소라가 커. 할머니가 작아진 거야. 그러자 소라 밖으로 나온 할머니는 뭘 볼 수 있었어? 바다. 바다로 왔어요. 신기하다. 바다가 휙 자랐어. 괜찮단다 메리야. 자랑. 옳지 일로 와. 할머니하고 강아지가 바다로 들어갔어. 그치? 메리라고. 응, 메리가. 시원하지? 할머니, 할머니는 지금 어디 앉아있어요? 바닷가에 앉아있지? 수박하고 멍멍이하고 돗자리를 깔고 바닷가에 앉아있어요. 새들이 배고파서 와서 같이 나눠. 맞아요. 갈매기들이 수박 옆에 모여들었어. 그치? 근데 뱃속에 꼬락꼬락 소리가 났어. 그치? 그러자 할머니가 어떻게 해줬어? 줬어. 맞아. 수박을 잘라서 할머니도 드시고 메리 강아지도 먹고 갈매기들도 좀 나눠줬어. 할머니와 메리는 수박을 나눠 먹고 물개. 바다 햇볕에 살을 태우고 돗자리 깔고 멍멍이도 들어 누웠어. 그치? 물개. 그렇지. 옆에 누가 누웠어? 물개. 물개가 물개인가 바다표범인가 물개 같아. 그치? 얘는 그리고 누구야? 물개 새끼야. 그치? 그래서 뒹굴뒹굴뒹굴 다 같이 뒹굴뒹굴 모래사장 위에서 뒹굴뒹굴 했어요. 그리고 시원한 바닷바람을 느꼈습니다. 근데 바닷속에 그 모래성에가 강해가 있어. 맞아. 할머니와 메리 앞으로 구름 두 점과 소라게 한 마리가 지나가고 그 소라게를 메리가 따라가고 할머니는 메리를 따라가다가 기념품 가게를 발견했습니다. 기념품 가게가 어디 있어요? 바다 여기. 한가운데 모래성으로 지어져 있어요. 그치? 와, 기념품 가게에 들어갔어. 가게 안에는 수많은 기념품들이 있었습니다. 뭐가 있어요, 누야? 바다 냄새 방향제, 바다 바람 스위치, 바다 여행 소라. 바다 진주도 있어요. 연우 또 뭐가 보여요? 바다... 이거 누구야? 문어도 있어요. 그리고 움직이는 그림. 움직이는 그림도 있어요? 우와, 그리고 거울 속에 누가 보여요? 갈매기. 이게 거울인가? 그림인가? 그림인가? 우와, 그리고 모래성들도 많아요. 아니야, 연우도 얘기해봐. 이건 모래성이지. 그치? 아빠, 연우 이거 뭐야? 이건 뭐야? 해파리. 맞아, 해파리. 어, 여긴 누가 보여? 개. 개가 보여. 아빠, 이게 거울이 아니라 거울이 아니라 이 그 바다 그 기념품 가게에 있는 창문 같은 건가 봐. 아니야. 그치? 창문 밖에 이런 게 보이는 거 아닐까? 아니야. 어떻게? 움직이는 그림일 걸? 연우는 어떻게 생각해? 뭐 같아? 이게? 거울 같아? 유리창 같아? 아니야, 움직이는 그림 같아. 움직이는 그림. 움직이는 그치? 그림 같아? 네. 우와. 기념 가게에 들어가서 할머니는 이것저것 만져보고 있네. 그리고는 이제 그만 돌아갈까? 할머니는 바닷바람 스위치를 사기로 했어요. 할머니와 메리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돌아왔을까? 소라 안에서. 맞아, 이 작은 소라에서 다시 나와서 작아졌어. 그래. 작았던 할머니하고 메리가 다시 그 소라 안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소라로 나오니까 집으로 돌아왔어. 그때 다시 어떻게 됐어? 커졌어. 그리고 찬방. 뭐 하고 있어요? 목욕. 메리하고 집에서 목욕을 합니다. 그리고 기념품 가게에서 사온 바닷바람 스위치를 꺼내시고 떠덕떠덕 하더니 강풍. 어디다가 바닷바람 스위치를 붙였어? 강풍. 강풍 스위치에다가 선풍기에다가 강풍을 뗐어. 선풍기 스위치 고장난 거 대신에 바닷바람 스위치, 아까 사온 바닷바람 조개로 만든 스위치를 할머니가 달았어. 그거를 고장난 스위치에 이렇게 끼웠습니다. 그리고는 딸깍 눌렀더니 엄청난 바닷바람이 나와요. 아빠 텔레비전. 맞아요. 아빠 그러면 여기서 상어가 이렇게 실수로 너무 무슨 바람이 불어요? 강풍. 바닷바람? 바닷바람. 바닷바람이 엄청나게 붑니다. 이거는 뭐죠? 조개 스위치예요. 와와. 그래, 바닷바람처럼 시원하구나. 끝입니다. 이게 바다였던 거야. 그치. 이 책은, 이 책은, 이 책은 글은 많지 않지만 그림을 꼭 같이 봐야 돼요. 그치. 할머니의 여름 휴가인데 정말 재밌고 그림도 너무너무 예쁩니다. 꼭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는 꼭 그림책을 함께 사서 읽어보시면 더욱더 시원하고 재밌고 즐거울 겁니다. 그치? 네. 자, 자, 끝입니다. 안녕히 계세요. 또 남았잖아. 한 권 더 읽을 거야.